사랑해. 알겠지? 당신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셔도 이해합니다. 하지만 제발, 당신은 할 수 없어요. 치코, 나도 널 사랑해. 너, 쉿. 아무 말도 안 해도 돼.